푸른 밤 종현입니다. 5일간의 꿀 연휴,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요. 그렇게 쉬었는데도 여전히 아쉬운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이 설이라는 건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이 흐지부지 됐거나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안 좋았던 일만 있었던 분들에겐 이 설만큼 합당한 핑계거리도 없겠죠. 난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연휴가 하루밖에 안 남은 오늘이 가장 끔찍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 행복한 분들이고요. 안 좋았던 일들이 연속해서 있었던 분들이라면 설을 계기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텐데요. 어찌됐든 다시 일상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학교, 취업 준비, 알바, 출근 이런 단어들 생각만 해도 괴롭지만 내일은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봐야겠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은 좀 나아질 겁니다. 2월 2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2월 21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브랜디의 Another Day in Paradise였습니다. 필 콜리스의 노래를 리메이크 했는데 와, 편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원곡을 아시는 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설 연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잘 쉬셨어요? 푹 쉬셨어요? 뭐 못 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뭐 쉬지 못하신 분들도 설 지나면 더 나아질 겁니다.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그래요. 연휴 동안 저는 사실 설이나 뭐 명절 쉬는 기간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잘 안 못 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둔감해졌어요. 그 연휴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연휴라는 게 좀 둔감스러워졌는데 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좀 신체 리듬도 그렇고 몸이 어떻게 그렇게 편한 건 금방 적응을 하는지 다시 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그런 걸 느끼죠. 그래도 잘 마무리합시다 우리. 오늘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푸른밤 게스트분들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주제가 대충 예상이 되지만 잠시 후에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확인해 주시고요.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죠.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이분들에게 설 선물을 이렇게 한번 대신해볼까 합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고마운 우리 가족 챙기기. 푸른밤을 함께해주고 있는 게스트분들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선곡으로 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종현의 프리스타일. 설 연휴이니만큼 오늘은 저도 우리 가족들, 푸른밤을 함께 빛내주고 계시는 게스트분들을 좀 챙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푸른밤 가족들의 노래로 정해봤어요. 첫 곡은요, 푸른밤의 월요일을 함께 해주시는 별에서 온 연애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옥상 달빛의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아, 정말 이 두 분, 세진씨, 윤주씨, 사실 처음에는 사려깊은 옥달씨로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이제 친해지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별에서 온 연애로 요일을 바꾸는 순간 정말 그분들이 숨겨왔던 모든 것이 터뜨리면서 매력이 정말 발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얘기 나눌 때 많은 걸 느끼고요. 두 분 이야기 나누면서 아, 정말 연애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여자들은 저렇구나, 아, 여자들 마음은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옥상 달빛의 덕일 거고요. 계속해서 못한다면 옥상 달빛의 탓이겠죠. 자, 노래를 골라온 건 수고했어 오늘도 골라왔는데,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많이 신청해주는 곡 중에 또 1등으로 뽑히기도 했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해서 골라왔습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설날 우리 가족 챙기기, 푸른밤의 가족들의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이어갈게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거예요. 이제 상당히 시끄러운 날이죠. 화요일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PD님이 항상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하시는 더 라디오 시즌2 끝장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소란의 고영배씨, 커피소년의 노래 골라왔습니다. 자, 먼저 들으실 곡은 소란의 프린스예요. 이 곡은 제가 소란에게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곡인 것 같아요. 프린스라는 곡을 그때 예전에 더 라디오 진행하면서 가사 때문에 막 소란 그 영배 씨가 어필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매력적인 곡이냐면요 하면서 막 어필했어요. 아니 대체 어떤 노래길래 저 정도로 자랑을 하나? 평소 들어봤는데 노래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영배씨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그리고 저를 소란이라는 팀에 빠지게 했던 그런 곡이어서 골라왔고요. 그리고 커피소년의 노래는 칼로리송 가져왔어요. 커피형님 정말 기복이 심하신 분 그분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칼로리송은 제가 장가갈 수 있을까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칼로리송이 주는 뭐랄까 웃음? 그러니까 빵빵 터지는 웃음보다는 듣고 있으면 그냥 미소가 띄어지는 이 가사들과 전개가 너무 좋아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커피형님과 커피소년과 너무 또 이미지가 잘 맞는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두 곡 들어볼까요? 소란의 프린스 그리고 커피소년의 칼로리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뚱뚱해 통통한 거라 믿고 싶겠지. 근데 사실은 너 뚱뚱해. 어떡해 너 자꾸 먹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고만 말해.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지금 짜장면 먹니. 칼로리 칼로리 칼로리 맥주 한잔 괜찮니. 푸른밤 종현입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세요. 소란의 프린스 그리고 커피소년의 칼로리송 두 곡 듣고 오셨어요. 오늘은 푸른밤 가족들의 노래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공연 때문에 약 한 달간 자리를 비웠던 정말 아쉬웠던 그런 요일이었죠. 살깊은 오빠 씨로 함께해 주시는 이지영 씨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푸른밤 시작할 때부터 쭉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뭐 연애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고민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이야기를 참 듣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솔루션 자체가 진정성이 있으면서 또 위트를 머금고 있어서 더 우리 가족들이 많이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푸른밤 요일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켜주셨지만 지금은 또 공연 때문에 잠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셨었죠. 공연 잘 되셨다고 하던데 정말 가지 못했지만 기쁘더라고요. 막 그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괜히 아는 척은 못했지만 공연이 잘 되고 있구나 혼자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곡으로 가져올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역시 이지영 씨의 목소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노래죠.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 노래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지영 씨가 보컬로 참여한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겠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 푸른밤 가족들의 노래로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만나보실 노래 목요일마다 고독한 푸른밤을 위로해주는 고독시 클럽 푸른밤의 선곡 장인이시죠. 나인씨가 속해 있는 밴드 디어클라우드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우리 가족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듣기로 푸른밤을 함께해 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목요일만큼은 또 생방송으로 들으려고 한다라는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가 또 나인씨의 선곡과 곡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인씨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죠. 거의 박명수씨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함께 하다 보면 매주 하나씩 생기니까 언젠가는 또 넘어서겠죠. 별명의 숫자가 한번 그 정리해둘 걸 그랬어요. 별명 정말 많았는데 매주 거의 하나씩 나왔으니까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 아이디어가 그렇게 항상 신박할 수만은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디어클라우드의 얼음요새예요. 이 노래가 나인씨의 뭐랄까 그 매력적인 목소리 허스키한 보이스도 나오면서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 목소리가 참 잘 표현된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으려고 하는데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 해주시는 신기주 기자님 이분은 가수가 아니셔서 기자님이셔서 노래가 없어서 신청곡을 받았어요. 직접 기자님 신청곡 하나 본인을 표현할 만한 노래 하나 푸른 밤에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심지어 자칭 스팅 전문 기자라면서 스팅의 It's Probably Me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오, 신기주 기자님 스팅과 잘 어울리죠. 근데 기타 이번 연도 목표로도 배워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언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때 스팅의 It's Probably Me 신청하셨는데 연주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그리고 스팅의 It's Probably M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스팅의 It's Probably M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른밤 가족들의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챙겨야 할 푸른밤 가족 누가 남았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작가님들, 우리 푸른밤 가족 작가님들의 신청곡을 틀어주시나? PD님? 웃음으로 함께하시는 PD님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푸른밤에 출연도 해주셨고 음악여행 선물해주고 계시는 배순탁 작가님의 신청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노래는 상당히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팝송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대중성, 음악성, 오락성 모두 완벽하고 리듬, 멜로디, 사운드, 보컬 등등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21세기 팝송이랑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게 대중음악이다. 대중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 B.O.B가 함께한 노래인데 저도 이 노래를 들어본 적 있는데 그 정도로 배순탁 작가님이 극찬한 노래니까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다시 한번 들어보죠.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택 이 곡은 B.O.B와 함께했습니다. 종현의 프리스타일 오늘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식구 챙기기 함께하고 있어요. 푸른밤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푸른밤 가족들의 노래로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다들 아 이제 누구지? 누가 남았지? 아 누구지? 막 이러고 계셨을 텐데 저 스스로도 챙겨보려고요. 가족에 나도 포함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작가분들도 야 그래 종현아 너 노래도 하나 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곡이고 저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곡이어서 가져왔는데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 두 번째 시즌에 공개했던 곡이죠. 하루의 끝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푸른밤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맞아,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이렇게 토닥여주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비교적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저는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또 누나가, 엄마가,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푸른밤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뭐랄까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또 소재로 노래를 써서 가족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면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더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썼던 노래인데,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만든 노래고, 또 우리 푸른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니까 이 노래로 마무리해보죠. 종현의 하루의 끝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시간들이 지나고 왠지 더 공허한 기분이 드신다면 이곳에서 우리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3272님, 전쟁이 났습니다. 바로 취업전쟁. 취준생은 오늘도 너무 힘이 든데 푸른밤이 힐링을 해주네요. 명절에도 설렘보다 걱정이 먼저인 취준생들을 위해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신청곡은 god의 하늘색 약속이요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막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연휴 다 지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 아, 진짜 새해 시작하고 나 아무것도 못했어, 완전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다시 재정비 잘하셔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갑시다. 우리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이제 두 달 좀 지난 것 뿐인데요. 뭐 8542님, 고등학생이 된 기념으로 독서 포트폴리오 쓰려고 노트 첫 장에 읽고 싶었던 그리고 읽어야 할 책 제목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진짜 많네요.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적어 놓고 계속 간직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다 읽어야지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번 달까지 다 읽어야지 뭐 이런 마음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건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 이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시간이 남고 또 시간이 있을 때 책이 있을 때 내가 저걸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면 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어야 할 책을 추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G.O.D의 하늘색 약속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어느새 서른 중반 맘에 멍이 들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안 보이는 미래 시간은 깎고 나이는 G.O.D의 하늘색 약속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0159님, 쫑디, 크레페 먹으러 갔다가 푸른밤 홍보하는 포스트잇 써붙여놓고 왔어요.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 이거 보고 호기심에 듣는 분들 생기겠죠? 하셨습니다. 이 붙이는 메모지에 적어서 가게 거기 뭐 꾸미는 데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붙이고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91.9 FM4U 푸른밤 종인입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이렇게 적으셔서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또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저기에서 홍보해주시고 하니까 푸른밤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홍보를 끊이지 않겠어요. 모모님, 셋째를 출산하고 입원실이랍니다. 무도 제방을 재밌게 보고 생각나서 가입해서 청취하러 왔어요. 출산의 고통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음악 들으니 한결 마음도 편해지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셋째 출산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아이들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또 밤에 아이들 잘 깨고 하잖아요. 그럴 때 또 아이 달랠 때 푸른밤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함께 하니까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배현지님, 안녕 쫑디. 저 이번 주에 교양 수강 신청 실패해서 너무 우울한데 신청곡 제발 틀어주시옵소서. 간청 드리나이다. 버디의 People Help the People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만 틀어주시옵소서. 간청 드리나이다. 사실대로 고하라. 아, 이 말투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 제 친구들 중에서 사실대로 고하라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고하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사실대로 고하라 계속 이러는 거야. 말투도 되게 사극톤으로. 아, 저는 민망해서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아, 너무 웃겼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유행어가. 그래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런 재밌는 말투로 신청을 하시면 안 틀어드릴 수가 없죠. 권태현님, 문득 제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져요. 남이 하면 욕했던 행동들.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행동들을 꽤 많이 해왔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제 자신이 싫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혐오스러워질 때가 있죠. 분명 있어요. 네, 내가 뭐 세상의 정의와 무언가들을 내 스스로 확립시켜놓고 그것들을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상당히 큰 상실감이 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권태현님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은 또 없고요. 모두가 태어났을 때 뭐 병 가리는 법도 모르고 기적이 안 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것처럼 권태현님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걸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도 뭐 심지어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이런 뭐 상실감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후회하면서 고쳐나갔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래 들을까요? 버디의 People Help the People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디의 People Help the People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8607님 MBC 라디오를 하루에 12시간씩 듣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은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 재미가 있네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수줍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꼭 선곡해주셨으면 해요. 윤하의 봄은 있었다 부탁드려요. 두근두근 하며 기다려봅니다 하셨습니다. 윤하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라디오를 많이 듣다 보면 그리고 내가 아는 곡 좋아하는 곡이 나오면 너무너무 반갑죠. 올해 또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 같은데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만나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막 제가 열성 팬이고 막 엄청나게 빠져있었던 음악 이게 또 이런 곡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기가 그럴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민망하기도 해요. 사실 너무 좋아하는 노래 틀면 너무 편파적인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그치며 아 이 노래는 다음에 틀자라며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5146님 쫑디 사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장시장에 있는 유명한 빈대떡 집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군인 커플은 무조건 헤어진다고 했는데요. 바로 옆에 곰신 커플이 있었어요.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옆에 군인 커플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혹시 푸른밤 듣는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셨습니다. 지금 5146님은 그 광장시장에서 만났던 군인 커플 그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지금 듣고 계시는 군인 커플 분들에게도 상처를 주시고 그래요. 무조건 헤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상황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예쁜 사랑하세요. 두 분이서만 푸른밤으로 막 알콩달콩한 사진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사연은 보내도 되니까 여러분 손잡고 있는 사진 막 이런 거 보내지 마요. 진짜 내가 라디오에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나만 보고 나 혼자 아우, 사진 보내지 말아주세요. 속쓰리니까. 8322님 남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지금 듣고 있을 남자친구를 위해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신청합니다. 남자친구가 무척 좋아하는 노래예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화해하십시오. 우리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죠. 아휴 싸우고 그럴 사람이 있다니 부럽네요. 5769님 중1입니다. 엄마랑 싸웠어요. 아 왜 이렇게 싸워요 다들. 아 왜 이렇게 싸워. 아 왜 이렇게 싸워 다들. 이유는 엄마 친구 딸을 100만 원이 넘는 엄마 친구 딸은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과외를 하는데 그만큼 공부를 잘해서 돈이 아깝지가 않대요. 근데 엄마가 저는 학원비 30만 원도 아깝다는 거 있죠. 저도 잘하고 싶어요. 힘내라고 윤상이 달리기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상당히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 속상할 5769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서로 뭐랄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서 더 그런 말에 상처받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돈 이야기가 또 나와서 그런 것 같고 성적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냥 어머니가 그만큼이나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사연 보내주신 분도 어머니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 딸이지. 엄마 딸이고 또 그 사람 딸도 아니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데 용기를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좀 의욕 떨어지니까 힘내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둥글게 이야기하시면 분명 어머님도 아 내가 너무 좀 말이 심했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좀 민망해서 이야기를 못 건네시는 걸 거예요. 자식된 입장에서 먼저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또 한창 또 예민한 시기인데 화해하시길 바래요.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윤하의 봄은 있었다. 이 곡은 8607님 신청곡이고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이 곡은 남자친구랑 싸우셨다는 8322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윤하의 봄은 있었다. 그리고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박준희님, 저 칭찬해주세요. 방학마다 다이어트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2주 이상 운동을 계속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한 달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고 잘 쉬기도 하면서요. 너무 급한 마음 없이 하니까 더 즐겁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라이너스 담요의 Love M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칭찬.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한 달,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게 한 달 넘어가고 세 달 넘어가면 진짜 이제 습관이 되면서 꾸준히 하게 되거든요. 준희님도 잘 좀 한 달 잘 참으셨고 으니까 이제 또 즐기면서 하고 계시니까 꾸준히 하셔서 건강한 몸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도 운동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하네요. 아유 운동해야 하는데 활동 중이어서 바빠서 좀 많이 못했어요. 이제 활동 마무리하고 운동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멋있어져야겠어요. 3407님 처음으로 조카가 생겨서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조카가 빨리 태어나서 밤새서 바느질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조카 생각하니 힘들지가 않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태어났군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막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신생아들은 또 이런 것들 만지는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완성도 있게 퀄리티 높여서 선물하십시오. 오래 갈 수 있게. 어릴 때 받은 선물을 커서 보는 게 상당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이게 언제부터 나의 옆에 있었는지 나 스스로를 인지를 못하는 물건들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겠어요. 안도감을 주겠어요. 커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 주십시오. 강서연님, 학생입니다. 봄방학이 되고 너무 게을러졌어요. 밥도 제때 안 먹고 살도 찌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 이제 어떻게 학교 다니려나 싶네요. 뮤직 소울 차일드의 If You Liv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봄방학이 제일 짧은데 제일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나태 아이콘 봄방학. 왠지 좀 따뜻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방학이 짧다라는 걸 아니까 더 이 짧은 순간을 하얗게 불태우려고 더 격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뭐 어때요? 좀 봄방학 그렇게 보내도 돼요. 봄방학 숙제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좀 푹 쉬시고 학교생활 어떻게든 또 적응됩니다. 지금 적응 안 될 것 같아도 화이팅 하십시오. 7566님 오늘 친구랑 곱창 먹고 사우나 와서 같이 푸른밤 듣는 중이에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 친구가 프랭크 오션의 로스트 신청해달라고 하네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사우나 정말 안 가본 지 몇 년 된지 모르겠네요. 어렸을 땐 진짜 좋아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많이 갔던 것 같네요. 친구랑 가면은 감식초 꼭 먹어야 되잖아요. 사우나에서는 역시 감식초에 계란, 맥반석 계란. 그래요. 노래 들어볼까요? 라이너스 담요의 Love Me. 이 곡은 김태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심연보의 웃어본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심연보 씨 곡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때 푸른밤 심야포차 하신 후에 또 엄청난 곡, 엄청난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집 앞엔 벌써 새 계절이 오는지 바람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네 시간처럼 라이너스 담요의 Love Me 이 곡은 김태춘이 함께 했고요. 심연보의 웃어본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겠습니다. 김규민님 야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음악이 좋아서 볼륨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일하면서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책을 챙겨가서 짬이 날 때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 지금 책을 챙겨가서 행하고 있다라는 게 와 자랑스럽습니다. 멋있는데요. 저도 사실 바쁠 때일수록 뭐 책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책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봤는데 이게 사실 몸이 필요하면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읽어도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은 이제 글자를 보고 있는데 의미가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즐길 수 있는 게 또 책이 아닐까 싶은데 김규민님은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양식들을 채워두고 계시는군요. 멋있습니다. 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참. 5728님 친구가 먼저 취직했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네요. 뮤지컬 렌트의 Seasons of Lov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5728님도 취업 준비 중이셔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비참하다고 생각할 건 또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취직을 먼저 하면 아, 난 언제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원래 사람은 본인의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맞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친구분을 막 잘려라 뭐 이렇게 저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드는 걸 그냥 느끼시고 뭔가 돌파구로 삼아서 더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5728님도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전소연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버릇처럼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켜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동네가 보이네요. 제가 살던 동네는 아니고 누군가 살던 동네였는데 그 누군가가 떠올라 신청합니다. 토이의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좋아했던 분인가 같은데요. 이게 뭐 연애가 시작했었고 끝났었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감정 자체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 말이 되게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어쩌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나도 인지했고 상대방에게 얘기한다라는 건 상대방도 뭐 이제는 우리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좀 배제한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음악이 주는 힘이 크고 또 공간과 함께 했을 때 더 사무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정말 너무 사무치게 잔인하네요. 저에겐 어쩌면 만약에 그때 내가 만약에 말이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0478님, 우엉차 만들려고 1시간 반 동안 우엉 썰었어요. 손이 아리고 따갑네요. 남편이 당뇨가 있는데 잘 먹고 건강해졌으면 해요. 달달한 사연이라고 아 이런 또 이러지 마시고 쫑디도 연애세포 되살리세요 하셨습니다. 심연보씨 나왔을 때 심연보씨가 아 제가 뭐 아내분과 아내가 아내랑 뭐 결혼을 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 이런 안타깝다는 듯이 마치 안타까운 이야기 저 행복해요 그랬는데 아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제가 연애 사연 나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러움이 몸에 배다 보니 아 이런 저런 사연이 또 저런 이야기가 또 이런 식으로 질투를 표하는데 우엉차 저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엉차 드시는 분 봤는데 아니 저는 제첩국 드시는 줄 알았어요. 우엉 이렇게 썬 그 썬 거를 이렇게 투명한 통에 넣으면 어이 국을 들고 다니면서 드세요. 그 아, 남편분 꼭 불투명한 통에다 넣어주세요. 주변인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자, 노래 듣겠습니다. 뮤지컬 렌트 중에서 Seasons of Love. 이 곡은 트레이시 톰스, 제시 그리고 마틴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방백 무슨 말일까 날 스스로 위로하게 만드는 멋지게 차려입고 거리로 나가 붐비는 사람들 전부 짝지어 붙어있는 연인들 본체만 채 난 신경도 안 써 오늘도 이 거리에 혼자 나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보네 혼자인 게 이상하지 않아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나 어렴풋하게 내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들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돌아 깨끗이 잊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추억하고 싶을 땐 기억도 안 나 오늘도 이 거리에 혼자 나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보네 혼자인 게 이상하지 않아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나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속마음은 사실 안 그래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겁이 나나 봐 자신이 없어 혼자가 익숙해져 버린 시간 당연한 듯 자꾸 무뎌지네 혼자인 게 이상하지 않아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나 오늘도 이 거리에 혼자 나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보네. 혼자인 게 이상하지 않아. 언젠가부터 익숙해졌나. 소심한 오빠들의 혼자가 익숙해 라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우리 푸른밤 들으신 분들 대부분 혼자서 들으시겠죠? 그 중에 또 다수는 현재 솔로이실 테고요. 솔로 생활이 길어진 분들은 이제 혼자가 익숙해지다 못해서 혼잣말 하는 경지까지 이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치 저처럼요. 혼자인 게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도 아니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어떨 때는 멋져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신 위험 신호가 왔을 땐 지체 없이 바로 당장 사랑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뭐 식물하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신호 있죠. 오늘 끝곡 소심한 오빠들의 혼자가 익숙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